제가 얼마 전에 TV를 아이들과 함께 보다가요,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그 김구라 씨라는 분 아시죠? 김구라 씨가 나오는 그런 프로를 잠시 보게 됐습니다. 김구라 씨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즘 그 아들이, 김구라 씨의 아들이, 우리 TV 안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김구라 씨의 아들이, 뭐죠? MC 그리? 예. 요즘 그 힙합 가수가 돼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구라 씨의 아들이. 아직 학생인데, 아직 어린 학생인데 판을 내고 뭐 19살인가요? 뭐 하는 노래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혼하는 과정을 자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사를 써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 둘이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한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그 아버지 김구라 씨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 공부는 담을 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성적표를 받는가. 그랬더니 아버지도 성적표를 본 적은 없고 아들도 자기도 자기가 한 성적표를 잘 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애가 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질문했더니 한 번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아들에게 시험날이 되어서 너 오늘 무슨 과목 시험을 보니? 물어볼 봤더니 학교에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게 그 부분 제가 아주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시험 때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문제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가지고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에 갑자기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는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고 시험지에 답은 안 적고 맨 밑에다가 오늘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시험지를 보고 채점을 해서 돌려보냈는데 채점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넌 0점. 그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면요. 스스로 영광을 되찾고 스스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제가 쉽게 조금 전에 이야기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맞으신 100점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100점, 우리는 0점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100점이 나의 100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 학생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100점을 내 100점으로 만들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스스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아시는 단어가 하나 맨 마지막에 등장했는데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모 기업이 이 패션 브랜드를 에벤에셀로 지어가지고 한동안 옷을 잘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이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도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체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제목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원래 제목을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비결,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설교의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과감하게 비결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약장수 같아서. 아죠? 여러분, 원리, 이런 말로 제가 바꿨는데 하나님의 승리, 늘 하나님의 승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7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십니다. 7장은 별명이 있는데 사무엘의 부흥 운동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켰던 이야기가 오늘 7장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빼앗겼던 블레셋의 땅에서 점차 옮겨와서 하나님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7장 2절에 보시면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여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되어진 지 20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무엘이 그 마음을 하나로 묶었더니 사단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방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모여서 공격하러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승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너무 신비스러운 방법인데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죠?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 이스라엘들이 뒤쫓아 추격해서 벳갈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죠? 어느 정도의 승리였는가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말,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죠? 지금까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싸워왔는데 늘 블레셋이 항상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무기면에서 그렇고 군사력 면에서 그렇고 힘면에서 조금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하게 되어지는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판도가 바뀐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승리하여서 늘 이 사단에게 깨지고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다가 그 승리 한 번으로 이제 전세가 뒤바뀌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뭘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재밌죠? 이스라엘이 별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략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작전을 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레를 내리셔 승리하시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전쟁에서는 정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숟가락 하나 얹은 것 같은데 그 이전에 7장 전체는 전쟁 전에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벼락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한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죠?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때 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윽박지르며 가리키면서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죠? 그래서 평소에 그냥 팽팽 놀다가 기도도 안 하다가 예배도 잘 참석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막상 닥치면 그때 가서 갑자기 금식 기도하고 뭐 갑자기 40일 작정하고 갑자기 뭐 기도원 들어가고 그죠?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멋지게 참여하시려면 그 이전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그 이전에 어떤 준비들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였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자 사무엘이 도전합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냥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하는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사무엘이 시켰는가 하면 이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게 다 복수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바알과 바알도 바알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네마다 바알이라고 불렀지만 그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신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신을 섬기던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섬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럿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믿는데 집에 가보면 자기네들 신 옆에다가 예수님 십자가도 같이 세워놨대. 믿는 거예요. 자기 딴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른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늘 영적으로 패배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주일마다 교회도 나오고 또 가끔이지만 성경도 읽고 저 찬양도 부르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내 능력도 의지하고 경험도 의지하고 내 사업적 실력도 의지하고 내 지식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은. 여러분 뭐 부자가 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의 목적이 돈 버는 것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과 내 신앙의 목적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잘 사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키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그것일 순 없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단 한 가지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무엘이 도전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한쪽 손에는 경제적인 것, 돈을 붙잡고 있고 한쪽 손에는 명예도 붙잡고 있고 한쪽 손에는 또 다른 것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겨보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길 원하신다면 이제 마음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모두가 그들의 우상을 버리게 하고 바알을 버리게 하고 아스타롯을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죠. 제사도 지나면서 집안에다 바알 신상을 갖다 놓는 그 일을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이 에벤 에셀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동참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미 우상을 다 버렸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됐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 한 가지 도전을 더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죠? 이 모이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흥분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이번 달에 11일 날인가요? 엄청난 집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집회, 퀴어 축제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발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벌써 17회입니다. 첫 번째 제1회는 2000년도에 대학로에서 퍼레이드를 했는데 한 50명 정도 모여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회로 모였는데 주최 측에서 발표한 인원이 5만 명입니다. 5만 명. 엄청난 사람들. 성소수자 하면 우리 어른들 뭔 얘기인가. 이 동성애자들요. 게이, 그 다음에 뭐 레즈비언, 또는 뭐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 집회, 그 집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죠. 5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동성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요즘 합세해서 같이 집회에 참여해서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물론 기독교 보수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뭐 옆에서 한 5천 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반대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이 그 집회는 정치 데모가 아닙니다. 이념에 관한 집회가 아닙니다. 이 성소수자 집회, 퀴어 축제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제일 큰 집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 퇴근하고 집에 가시다가 막 버스에서 최루탄 터져가지고 막 이 콧물 질질 흘리시고 막 눈물 닦고 막 이러고 집에 가시던 거 생각나시죠?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나라 일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데모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모는 별로 없어지고요, 별로 크지도 않고 이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게 제일 큰 모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퀴어 축제에 참여한 대학생입니다. 그 대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동성애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뭐 축제까지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축제를 막아야 할 이유도 없다. 동성애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잘 보십시오. 맞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뭐 집회해가지고 누굴 해치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힘입니다.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죠? 모이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면 대단한 힘인 것이죠. 예전에 1회 때 16년 전에 50명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거 막겠다고 데모하는 사람도 없었고 반대하는 집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이니까 한쪽에서는 북치고 반대하고 난리가 나고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는 엄청난 힘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모이는 것은 힘입니다. 힘. 이걸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모임이 힘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도 같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 수가 많으면 목사님도 힘 있는 목사님이 됩니다. 모임 가운데 같이 가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성도가 있는 목사님은 가면 대우가 다릅니다. 대우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들 교회 안에도 이 숫자가 힘이 되어져 보이고 모인 것이 힘이 되어져 버리는 그 세상의 풍습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은근히 자꾸 성도 수가 많아져야만 잘 가는 것이고 맞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장해야 되고요. 물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거나 주의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왜요? 많이 모여서 힘을 과시하려고요? 많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이만큼 모인다라고 블레셋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가 하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렇죠?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아무 힘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죄악됐다는 사실을 통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모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이게 해서 우리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는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그죠? 힘껏 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들이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 교회가 한 100명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 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 없고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으로 모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이게 힘쓰는 모임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힘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힘이 확인되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증명되어지는 모임을 갖기를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이 회개하는데 옆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미스바에 모이니까 힘을 과시하려고 모이는 줄 알고 자신들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는 위기감을 느끼고 힘을 느끼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제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모여서 오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모였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뭔가 하나보다 싶어가지고 공격하러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잘. 우리가 니들랑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우리 지금 이 기도한다. 와서 봐라. 싸우려는 게 아니다. 그래, 가라. 이렇게 좋게 해결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 두려우면 빨리 도망가야죠. 모이는 게 그렇게 그들에게 겁을 줬다면 따로 좀 흩어져서 좀 적게 모여서 하든지 흩어져야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싸워야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이제 어느 길로 올라오는지를 보고 여러분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뭐 어디서 이 언덕에서 돌을 굴리든지 뭐 숨었다가 화살을 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죠?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사무엘이 난리가 났다고 막 칼을 들고 나가서 뭐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무엘이 앞장서서 전쟁을 벌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쟁이 벌어졌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했으니까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미스바에 모인 것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전쟁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 밤새우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 공부하다가 시험 때 그냥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물론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벼락치기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하나님 앞에 승리에 동참하고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의 승리에 완전하게 동참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미 미스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블레셋이 바로 코앞에까지 쳐들어와도 전혀 흔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제가 이런 문구를 프린트해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뭐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쟁은 여러분들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 우리가 나가서 칼 들고 휘저어들 때가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칼 들고 설친다고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이기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은 그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7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한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뭘 도전하십니까? 기도를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기도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야 중보기도함에도 좀 적고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 제목 물어보면 목사님 요즘 저는 좋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항상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없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든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법궤가 자신들의 땅에 돌아오고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들끓자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를 이들은 넉넉히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과 제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다. 승리할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쟁 터진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